나는 피리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도도리 멋진 피리 하나 들고 다닌다 무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은빛 피리 하나 물고서 나는 피리 부는 사람